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진서. 엄마는 지금 아기 재우러 갑니다. 잘 가. 그럴까? 자, 오늘은 엄마까지 연우까지 모두 셋이 넷이 네 식구가 다 읽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처음 읽는 책인 생일 선물 가브리엘라 캐셀만이 글을 썼군요. 자, 생일 선물.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뭔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을 때만 그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인 미겔리토의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골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하는 의자는 너무나도 딱딱했어요. 게다가 생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 엄마하고 연우는 가는 겁니까? 네. 먼저 잘 자요. 네. 연우를 데리고 엄마는 연우를 재우러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는 금방입니다. 네. 작은 방은 거실입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하는 의자는 너무나도 딱딱했어요. 게다가 생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정말로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앉아있는 데가 아프고 둘째, 생각하는 데가 쑤시고 그리고 셋째는 단 한 가지 선물도 생각이 안 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 모두에게 제일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선물을 받을 당사자에게 쳐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저씨와 아주머니 아들 미겔리토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미겔리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미겔리토야. 생일 선물로 뭐가 좋겠니? 진서야, 생일 선물로 뭐가 좋겠니? 엔진포스. 그랬더니 미겔리토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어요. 미겔리토가 대답했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걸로요. 어리둥절해진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 아주머니는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코끼리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힘센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힘센 건 뭐가 있을까? 코끼리. 엿기를 갖고 싶다고?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아주 보드라운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서로 코끝을 마주 모았습니다. 부드러운 건 뭘까? 아주 인형. 부드러운. 인형? 맞아, 이거 맞췄다. 털이 복슬복슬한 아기곰을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달콤한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뒤꿈치로 서로의 발을 밟았습니다. 왕사탕 한 봉지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토실토실한 뺨을 서로 꼬집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건 뭘까? 가시. 따끈따끈. 그건 따끔따끔한 거고. 따끈따끈한 거. 어우, 따뜻해 하는 거. 더운 거? 아니,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응. 집. 집? 굴뚝을 갖고 싶대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얘는 굴뚝을 얘기한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겔리토가 힘주어 말했어요.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걸로요.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걸 뭐가 있을까?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가 이리저리 움직여? 아니, 로봇. 로봇? 아닌데. 배. 돛담배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또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동상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건 뭘까? 비행기. 맞아. 헬리콥터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날 마구 웃기는 걸로요.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뒤로 벌렁 나동그라졌습니다. 진서를 막 웃기는 게 뭐지? 아빠. 아빠? 서커스의 어리광대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오래 가는 걸로요. 부에노스 아저씨, 파드레스 아저씨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가는 게 뭘까? 자동차. 자동차? 그거는 뭘까? 지겨운 된장국처럼 긴 하루를 갖고 싶대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사줘, 그치? 사실 말이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크고, 보드랍고, 힘세고, 달콤하고, 따끈따끈해야 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두둥실 움직이고, 하늘을 날 수 있고, 웃기고, 아주 오래 가야 한다잖아요. 한데 그렇게 유별난 선물을 대체 어디 가서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치? 큰 건 코끼리지만 보드랍진 않잖아. 보드란 건 인형이지만 코끼리는 아니잖아. 크지는 않잖아. 그치? 힘센 건 엿기지만 엿기는 달콤하지 않잖아. 달콤한 건 사탕이지만 사탕이 따끈따끈하진 않잖아. 따끈따끈한 건 굴뚝이지만 이리저리 두둥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리저리 두둥실 움직이는 돛담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늘을 날 헬리콥터는 하늘을 날 수 있지만 아주 웃긴 건 아니잖아. 웃긴 건 아빠나 서커스 광대이지만 아주 오래 가진 않잖아. 아, 이 모든 걸 다 크고 보드럽고 힘세고 달콤하고 따끈따끈하고 두둥실 움직이고 하늘도 날고 웃기고 아주 오래 가는 게 도대체 뭘까? 맞아. 물론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생각하는 의자로 갔답니다. 두 사람은 거기 앉아 곰곰이 또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끙끙대며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삶.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미겔리토의 선물을 아직 고르지 못한 거예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너무도 슬펐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은 생각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미겔리토를 찾으러 갔어요. 얘야 미겔리토. 부에노스 파드레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몹시 슬픈 목소리로 말이에요. 실은 아빠와 엄마가 아직 고르질 못했단다. 허허, 선물 말이야. 네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 선물 말이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겔리토를 크게 눌러봐. 봐봐. 드디어 선물이 나온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미겔리토를 크게 팔을 벌려 힘세고 보드랍고 달콤하게 따스하게 껴안아 주었어.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미겔리토를 번쩍 안아 이리저리 흔들다가 두둥실 높이 공중으로 치켜올렸습니다. 그러자 미겔리토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선물이 뭘까? 그러면 와! 이게 바로 제가 바라던 선물이에요! 미겔리토가 감격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미겔리토가 원했던 진짜야. 크고 부드럽고 힘세고 달콤하고 따끈따끈하고 이리저리 두둥실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늘 높이 날 수도 있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선물이 도대체 뭐였을까? 아빠 빨리 뭐? 나 졸려. 아 졸려? 바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꼭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높이 안아주는 게 미겔리토가 말한 선물이었던 거야. 이제 알겠어? 응. 파워레인저가 아니라. 알겠지? 응. 진선은 생일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파워레인저 타. 와 역시 우리 아들은 그냥 무조건 파워레인저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꼭 껴안아주는 것도 참 좋은 선물이지? 응. 아빠. 이제 자자. 아빠 물 주세요. 응? 물 먹고 싶어요? 응. 알았어, 물 줄게. 이제 물 먹고 자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